없이 그냥 걷고 있지만은 않아. 옆에 가까이 있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야. 좋았던 기억만은 아냐. 힘들던 기억이 더 많아. 울고 싶어도 꾹꾹 참았어. 계속 널 보며 참아냈어. 아직 함께 할 줄 없긴 많은데 더 있는데 지금 잠시 떨어져 있을 뿐 너와 난 그 자리에 Always 변함없이 우리 손잡고 이쁜 걸음만 언제나 좋은 일도 슬픈 일도 함께 걸어 너와 변에 떨어져 눈 내리며 너를 덮다 지난 함께했던 시간 좋았던 슬펐던 순간 모든 기억이 남아서 한번 떠오를 때마다 울컥 눈물도 보이지만 난 너를 생각하면 잘 달라 미소를 떠올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추억이 많아서 에이, 에이. 잠시뿐인 안녕 아냐 금방이야 7년 함께 한 계절 그보다 더 함께할 우리 계절